그런 이번에 아 선생님 여기다 좀 놓겠습니다. 어, 제가 그 첫 번째 이로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 앞에다 놓고 강의 이걸 하면은 이쪽에 갔을 때 강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아, 한진수님 잘 안 웃더라. 인간성이 피폐해가지고. 여기다 좀 놓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거 저 녹음하는 게 사실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근데 이 녹음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조금만 이게 조금 이렇게 녹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막 민감해가지고 그런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자주 와요. 양해해 주세요. 87페이지 뽑으십시오. 소피스트의 등장 이렇게 있는데 소피스트의 등장 바로 윗부분에 보면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그때 파르메니데스 얘기가 나오고 밀레투스 학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얘기 나오고 데모크리토스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일단 고대 세계에서의 서양 고대에 있어서의 철학적 사유는 한 바퀴를 돈 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 그럼 이제 로버트 솔로몬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철학은 이후 2000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전제들을 공격하기, 논리를 비판하고 세련화하기, 존재와 있다 용어를 분명히 하고 또 다른 대상에 적용시켜 추정하기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새롭고 더욱 곤혹스러운 역설 만들어내기 등을 하면서 보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네,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발전하지 않은 학문이에요. 왜냐? 알 수 없는 것들은 예전에도 알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책을 사지 않아도 되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철학을,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철학책을 한 권 사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선배님 이명훈 선생님 그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 이웃것은 안 해도 돼. 저같이 현대 철학 전공한 사람은, 해겔 철학 전공한 사람은 적어도 플라톤부터 해겔이 이르기까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이다. 그럼 그 이유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아 형님 좋겠어. 일단 그분 따님이 지금 철학과를 간다고 재수를 하고 있어요. 좋겠습니다 형님. 네. 아주 집에 있는 책 가지고 다 해먹고 부녀간에 아주 그냥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참, 세상이 불공평한 거라 그렇게. 근데 왜냐?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만한 자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밝혀 보여주고 네가 정말로 아는 것은 사실은 별게 몇 가지 없다는 것을 늘 밝혀 보여주는 학문이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소피스트가 등장합니다. 소피스트는 1차적으로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을 1차적으로 1차적인 뜻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소피스트. 소피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소피아. 그게 지혜라는 뜻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지혜 있음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 경멸적으로 가령 내가 저기 아우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가령 뭐 아우 최석희 씨 엄청 지혜로워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 기분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 자기가 지금 그 말이? 어? 지혜롭지도 않은데 말만 번들어하다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멸적인 의미와 말하자면 존중한 의미 두 가지가 소피스트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겠죠. 이제 소피스트들은 더 이상 여기 소피스트의 문제는 뭐냐면 소피스트들이 이제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상 세계의 바깥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묻지 말고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여지는 세상들 그냥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사람의 일이나 신경을 쓰자 이게 이제 소피스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애초에 다시 설정하는 거죠. 대상 세계의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됐다. 다시 설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철학사에 있어서 소피스트들은 소피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소피스트는 철학사에 있어서 인간의 사람의 시선을 탐구의 시선을 대상 세계로부터 인간 세계로 돌려놓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지 아니 대상에 대해서는 그만 연구하고 사람들의 일이나 신경 쓰자. 이게 바로 소피스트가 보여준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물인지 불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88페이지를 보세요. 맨 위에 우리가 진정한 세계를 결코 알 수 없으며 여기 돼 있어요. 이게 소피스트의 출발점. 우리는 진정한 세계를 결코 알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세계라는 건 소피스트 앞선 사람들 있잖아요. 물로 돼 있네, 불로 돼 있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그런 것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잖아. 김태희 학생 뭐 같아? 이 세상이 하품하지 말고 금방 알아버려. 선생님들은 하품 안 해. 하품해도 다 혓바닥 입천장에다 대게 참는다고. 학생들은 아 하지. 내가 알려줄게. 혓바닥 입천장에 대고 딱 참아. 그럼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계 알 수 있어? 진정으로 말 물이다. 세상 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없어? 글쎄요. 전현식 학생은 이 철학 공부 왜, 철학 들은 왜 왔어요? 나한테 이메일을 물어보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왜 왔어? 이거 왜 들어? 무슨 공부? 뭔 공부? 이 가오 잡으려고 그러지, 막. 가서. 철학 했네. 나 소피스트야. 지혜론자지. 이러면서. 이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걸 모르니까 괴로워? 더 나은 이해를. 세상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게? 모르는 거. 저게 병인 거라.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어. 모르는 게 나을 수가 있어, 차라리. 아는 게 병이야. 응? 환불. 병이야. 알면 알수록 병나. 궁금함, 애시당초에 궁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사람은 궁금함이 더 이상 생겨나질 않아요. 한번 이제 궁금함이 일깨워져서 조금 해답을 알잖아. 이게 이제 독약이야. 중독돼. 계속 먹게 되는 거야. 이게 독약처럼. 계속 먹게 돼. 근데 이 소피스트 이전의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그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 사람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리고 딱 선을 끊어버린 거야. 여기서. 그런 진정한 세계 결코 알 수 없다. 차라리 인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소피스트들이 내세운 세 가지 주요한 논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니까 거기 그 다음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의 모든 지식과 가치들은 상대적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또는 참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이고 궁극적인 집자배기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인식론적 회의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식론적 회의주의. 그러니까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먼저 인식론적 회의주의. 두 번째, 자 진짜 배기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고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동인지 기준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학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논증이 행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윤리학적 상대주의. 각자 각자 알아서.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윤리학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윤리학적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도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정의라는 건 뭐냐면 힘센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걸 갖다가 정의라고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치학적 현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피스트가 이 세 가지가 소피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인식론적 회의주의, 윤리학적 상대주의, 정치학적 현실주의. 너무나 현대적이죠. 가만히 보니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뭐 아이고 진짜 어딨어? 도대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힘세면 장땡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얘기 지금 아주 쉽게 말하자면 뭐 제 간에 어떤 철학자가 나서서 여러분 진리는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피곤해요. 일찍 잡시다. 철학자 입 닥쳐. 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닥쳐. 비콰이어트.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윤리학적 인식론적 회의주의야. 그러면은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참된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센 자와 권력을 가진 자, 또 힘이 없는 자, 권력을 갖지 못한 자만이 그들이 세워놓는 기준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학적 현실주의. 세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정치학적 현실주의입니다. 그죠? 힘센 자가 도덕이 돼. 권력을 잡았으면 땡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나머지 두 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윤리학적 상대주의하고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함께 이 세 개는 세트면이야. 따로 가는 법이요. 자기 이건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그냥 무작정 나 이겨버려야지 다 그래갖고 패권을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도덕적으로도 회의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들어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상대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 이 세 개는 같이 움직여요. 따로따로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회의 건전성을 체크할 때 이 세 개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어떤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했죠? 소피스트가 등장했던 아테네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등장했을 때 그 사상은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진짜 진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어림칙한 거야. 짜증스러운 거야. 거기 보면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소피스트와 더불어 철학은 전적으로 현실 실천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길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버렸다. 세계의 기원과 궁극적인 실제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지겨울 만큼 충분했다. 자 이제 김태 학생 한번 읽어봐. 그걸로. 자 이제는 싫어? 왜 싫어? 지금 정치적 현실주의가 횡행하는 이 강의실에서 힘센 놈이 대장이요? 내가 읽어봐. 자 이제는 산으로 내려가서 철학을 사용하여 출세하고 너무 경멸스럽지 않을 만큼 인생을 좀 즐기도록 하죠. 이게 소피스트의 주장이며 동시에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삶으로 내려가서 철학을 사용하여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술입니다.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재주입니다. 여기서는 말발을 세워서 이런 말입니다. 로스쿨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로스쿨의 철학. 출세하고 인생을 좀 즐기도록 하자. 이게 이때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던 당시에 아테네의 시대정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치학적 현실주의가 횡행하는 곳에서는 윤리학적 상대주의와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반드시 그 뒤에 따라 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회의 건전성 정도를 측정해 주는 것이죠.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인 고르기아스가 있는데 고르기아스의 명제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세 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알 수 있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죠. 알려주세요. 그 3번 옆에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 고대 그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적었을 때 그 사람들이 피시스 또는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엠페도크레스도 그렇고 모든 책 제목이 똑같아. 피시스 또는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피시스는 뭐냐면 일단 피시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여기서 읽었듯이 자연입니다. 자연. 근데 자연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또는 존재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시스가 존재하는 것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뭐냐면 궁극적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르기아스는 무슨 책을 썼느냐? 고르기아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피시스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됐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자 하는 이런 소피스트들의 생각이 아주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그 당시에 아테네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테네라고 우리가 아테네 그러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출발점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 당시 아테네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좀 느끼한 식어버린 양장피 같은 도시였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등장해서 이런 회의주의적인 태도들을 보이게 된 이것을 알아야만 바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리고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어도. 그 웰빙을 얘기. 정말로 니네들 말빨만 세워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박미석인가 그 하는 그 사회 정책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죠? 진짜 그만뒀어야지 지금. 그만두면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거야 지금. 집에 가서 일을 갈아붙이고 세상에 나를 왜 이렇게 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일요일날 하느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교회 가서 살기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이에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된 아테네의 상황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이런 세 가지 주요 원리 이걸 알아야 곳에 곧바로 대립되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부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소크라테스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소피스트 그리고 소피스트가 등장했던 아테네라고 하는 배경 이 두 같이 얘기 그걸 같이 이해해야 돼요.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인간이 마음으로 척도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프로타고라스였다. 그런데 프로타고라스 이제 소피스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그럼 프로타고라스를 흔히 거론합니다.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는 일단 인간은 마음으로 척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만물의 적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인간은 각각의 개별적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 인간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만물의 적도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소피스트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각자 알아낸 게 다르니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은 마음의 척도라는 말이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뜻이지만 두 번째로는 91페이지에 두 번째 문장 보면은요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나 프로타고라스를 덜 회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없다 라는 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의 진술을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관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계를 인간적인 견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들 다 우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1번 해석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아 그게 다 각자의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굳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좋게 이해해 주는 두 번째 어쨌든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 이 말은 인식론적 회의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요. 92페이지에 세 번째 소피스트 가운데 그 문단 다른 몇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둘 만하다 해서 트라시마코스하고 칼리클레스하고 크리티아스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서 알키비아데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트라시마코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 나와요. 이 사람이 실제로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정의란 사실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소피스트들의 기본 원리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것 정치학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트라시마코스.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굉장히 거칠게 소크라테스에게 대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는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무례한 인간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자가 이기는 거라 기록을 남기라고. 만약에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이 강의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서 김태희 학생 볼에 상관 말았지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이렇게 써버리면 김태희가 지는 거야. 김태희 학생이 만약에 기록을 남겨서 머리만 길렀지 참 가르치는 거 시잘데기 없더라 이렇게 해서 그 기록이 남아버리면 김태희가 이기는 거야. 플라톤이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 그러면 항상 아는 것도 별것도 없는 놈이 끝없이 대들기만 하는 놈의 상징인물이 되어버렸어. 돈키호테처럼 되어버린 거죠. 불쌍한 거라. 근데, 아, 이게 바로 기록하는 자의 힘인 거나 이런 면서가 있어. 그래서 트라시마코스 그 밑에 있는 칼리크레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주장만 했는데 그죠? 트라시마코스 주장한 실존인물 칼리크레스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크리티아스는 누구냐? 플라톤의 사촌 형제인데 수천 명의 아테네 민주주의자들 살해했거나 살해한 것을 의심받는다 이거. 얘는 일단 칼질을 좀 했다는 거지 일단 그다음에 크리티아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인간들이 크리티아스 아니, 트라시마코스 방금 전에 칼리크레스는 트라시마코스보다 약간 급이 떨어지면서 냉소적이었으니까 약간 급이 떨어지면서 말만 거친 애들 그 다음 크리티아스는 일단 도살자 크리티아스 칼질을 했고 오른쪽에 바로 오면 알키비아데스가 있어요 두드러진 미남에다 재능이 있었으니 배신을 잘하는 인물들 배신자 알키비아데스가 드디어 이렇게 네 놈의 소피스트가 각각의 유명한 이름을 얻고 이 알키비아데스 그러면 일단 알키비아데스 이름으로 된 그 대학편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지었는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키비아데스 편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 이 플라톤의 대학편을 좀 읽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알키비아데스 같은 놈 이러면 바로 배신자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거기 보면 아테네를 두 번이나 배신하였다. 한 번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스파르타에 붙었고 한 번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에 붙었어요. 연애쟁이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혔으며 불경스러운 간통을 하고 불경스러운 욕을 해대었다. 그런데 문제는 소크라테스로서 상을 받은 학생들. 아, 왜 상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질문 1번 말을 잘해서, 2번 미남이어서, 3번 배신을 잘해서, 4번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 뭐겠습니까? 왜 상을 받았겠느냐? 전현식 학생 얘기해봐. 왜 상을 받았겠느냐? 2번이 뭔데? 출제자가 모르네. 미남이어서? 아하, 소크라테스 취향을 아시는군. 미남이었다는 소리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알키비아데스를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뭐냐면 플라톤이 그 대학편 중에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다운 대로 대학편이 향연이에요. 향연 심포지움.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막 멋진 얘기를 하고 있어. 멋진 얘기를 하고 있는 무렵에 알키비아데스가 등장할 무렵에 멋진 얘기가 끝나. 그게 뭐냐면 플라톤이 말하자면 드라마 전략이야. 수준이 안 되는 놈들이 나타나면 멋진 얘기가 없어. 그게 이제 이 플라톤이 말하자면 드라마 기법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크리톤인데, 크리톤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그리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최후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아내 크산티페를, 이봐 크리톤, 이 사람 좀 집에 좀 데려다 주게나. 그래서 이제 크산티페가 그 자리에서 빠져요. 그때부터 이제 영혼에 관한 얘기를 쫙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급 아닌 그 당시 이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이게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것들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등장 인물을 딱 보면 플라톤이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 대학병 국가에서도 제1편에서는 트라시마코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참다운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제2권에서부터 플라톤의 형제들인 아데이만토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올바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기해볼까나?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말하자면 드라마 기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알키비아데스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크라테스에게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플라톤에게는 질투를 받았겠죠. 플라톤이 굉장히 질투했을 거라. 이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어.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 밑에 붙었어. 서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플라톤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등발이 좋고 잘생기긴 했으면 등발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총애를 얻지는 못했잖아요. 알키비아데스가 가지가지 이 자식 좀 소사스러웠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불현듯 떠오르는지 뭐 여러 가지 장면들 있잖아. 선생님 밑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구물구물 모여가지고 선생님의 이쁨을 받으려는 그 많은 그 학생들. 근데 이쁨 받지 못한 애들은 결국 어떻게 돼? 다스베이다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는 플라톤의 심정을 알아. 그런데 플라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그 배신자 알키비아데스는 상을 받았지만 자기는 상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도 그 아픔을 대화편으로 승화시킨 것 같아요. 여기 혹시라도 그 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대학에서 고대 철학을 가르치던 박봉규 선생님이 생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하면서 녹취를 풀어서 박봉규 전집 민음사에서 나왔어요.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박궁규 선생님 누가 뭐라고 말하고 말을 해. 멋진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박궁규 선생이 글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다음 얘기하지. 그러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학생은 무시한 거야. 그 장면이 딱 대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앉아서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가령 김태희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이게 이런 얘기 안 되네. 이런 얘기 막 듣고 있는 척하다 다음 얘기하지. 그럼 가봐. 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다음 얘기하지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구병 선생님이더라고. 많이 나왔다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위기를 좀 압니다. 예전에 딱 그거 읽으면서 느낌이 오는 거야. 예전에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신 거야. 다른 수업 시간에 대학원생이 막, 선생님 이게 막 해결해 주셔서 짜고 막 이렇게 막 하나 말하고 이러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표정 변화가 없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다가 강문 계속 읽어. 완전 강문하는데 그럼 말하는 나는 그러지. 저에게 새끼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 앞에 소문을 못 듣는 거야. 쪽팔에서. 그게 다 다스베이더가 되는 거지. 철감에 부어왔어. 아니요, 봐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을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다스베이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다스베이더가 된 학생들 많이 봤어요. 정말 그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 다 이쁜 애는 이쁜 거야. 미운 애는 미운 거고. 그렇죠? 진짜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나도. 어쨌든 이쁜 애는 이뻐. 미운 애는 미워. 정말. 아 정말 예쁜 애는 예쁘고 미운 애는 미운 거.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죄송합니다. 업드 레코드가 많았어요. 근데 되게 궁금해요. 듣는 분들이. 예, 네, 되게 궁금해요. 이게 지난번에 봉화에 갔더니 대구에 있는 선생님 두 분이 또 오셨어요.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 너무 궁금한데 가장 최근에 끊어진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듣는 분들하고 돈 내고 듣는 분들은 다르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철학책을 읽으면서 꼭 까칠하게 학설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볼 때 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때 그 미묘한 그 드라마의 그 플라톤의 드라마 아주 탁월한 문학 작품이거든요. 정말 노벨 문학상 있었으면 탔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미묘한 질투들을 보란 얘기죠. 플라톤의 이 사람을 어떻게 등장인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학대하고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 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카데미.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자기 어떤 책을 쓸 때 그 앞에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해.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에 관련된 선행학자들의 학설들을 정리하고 가거든요. 근데 플라톤을 한 번씩 꼭 얘기해요. 그 부분을 잘 보면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애증 관계가 네? 다스베이다냐 루크냐 루크 스카이워크냐 이게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철학자들도 어쩔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전에 그 강서지에서도 그 강의할 때 노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했죠. 노노를 읽어보면 노노 이거 장난 아닙니다. 노노 정말 눈깔 돌아가는 텍스트입니다.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자장 이런 애들은 거의 100이면 100 깨져요. 진짜로 나오는 얘기가 공자님 이거 뭐지 뭐 A는 뭐냐 그리고 이겁니다. 넌 됐다. 넌 하나를 들으면 하나만 아는 놈이야. 이렇게 처럼 진짜로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 그럼 아내는 어떻습니까? 걔는 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애지. 그걸 다른 애 앞에서 한다고. 그럼 듣는 놈은 어떻겠어? 가슴이 무너지지. 다 스베이다 되는 거야. 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절대 학생들 차별하면 안 돼요. 너로 감독한다 그러면 다 시켜주세요. 누가 질문하면 옳은 얘기야 그러지 뭐 다 맞지 이러지 하지 마시고 다 오냐 해주셔야 돼. 상처받은 애들 진짜 괴롭습니다. 상처받은 애들 진짜 괴롭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제가 5회 졸업생이라 오래되신 선생님이 적었고 또 각별히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사랑받는 애도 없고 각별히 미움받는 애도 없고 다들 뭐 담배만 피기 바빠가지고 대동고등학교 양아치 학교라 다 담배 피기 바빴지 뭐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오래된 학교들일수록 그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학생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스베이다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늘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그냥 경험담. 저도 우리 선생님도 옛날 분이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질투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쁜 놈은 이쁜 걸 어떡하나. 그랬을 거라. 근데 김태희 학생이 내가 하나 학생이니까 김태희 학생이나 전현식 학생은 이제 학생이니까 알려줄게. 다른 생들도 다 인정할 거야. 선생님에게 이쁨 받는 방법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물어보는 게 이쁨 받는 거야. 가만히 안 치고 대가리 받고 있잖아. 선생님 등에다 칼 꽂고 싶다니까. 선생님들에게만 각별히 당도를 휴대토로 가요. 미운 애들 찍어봐라. 그러면은 모르는데도 끝까지 안 쳐가면서 이게 대가리 이러고 있는 놈들 있잖아. 이거 이런 애들 이게 모릅니다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다 좋아해. 맞죠? 선생님들 맞죠? 모릅니다요. 그러면 다 좋아하죠. 끝까지 뭐 계속 모릅니다요 하면 안 되고 열 번 중에 세 번은 알아야 되고. 어쨌든 알키비아데스는 수크라테스에게 상을 받았다는 거. 플라톤은 상을 못 받았다는 거.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섹슈얼한 어떤 질문이라고. 무슨 상일까요? 뭐, 이거요. 뭐, 연락해보세요. 이메일 주소, socrates@athene.com으로 한번. 이 로버트 솔로몬이 재밌게 상을 받았다고. 이 당시로 각별히 뭐, 상이랄 게.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상 받은 학생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떠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으로 보면은, 페리클레스 얘기하는데, 페리클레스 아테네,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황금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민회 의원의 수가 18,000명에 이르렀으며, 500인회가 나라를 다스렸고, 재판도 501명 이상의 배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선출되기도 하고, 추첨에 의해서 뽑히기도 하고,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소피스트 시대의 아테네는 기원전 430년, 429년에 전염병의 창궐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테네 시민의 4분의 1이 죽었다. 이때는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즉 스파르타와의 전쟁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테네에 말하자면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플라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리고 계속되는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국가가 황폐화되었다. 소피스트들 중 가장 현명하고 영리했던, 이제 여기 소피스트들 중 그랬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잖아요, 소피스트. 현명한 사람들. 긍정적이면서. 젊음에 넘치는 알키비아데스가 포함된 바로 이 비밀단체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했다. 정말로 비밀단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역사적으로 확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알키비아데스가 포함된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비밀단체 젊은이들에게 그가 많이 호소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거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시대적인 배경, 아테네라고 하는 게 이제 느끼한 양장피와 같은 상황이었다. 부유한 시대였다. 그리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전염병. 아주 흉흉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즉각적인 반응은 뭘까요? 회의주의죠.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윤리학적 상대주의와 더 나아가서 정치적 현실주의가 이 당시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편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고 태거리가, 파당이, 당파가 달라져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을 죽여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몇몇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항상 무기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지구,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피폐한 상황에서 소피스트가 등장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그에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떠들었던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언짢을 수 있었겠죠. 소크라테스가 떠든 얘기야. 오늘 소크라테스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스베이다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좀 2주 동안 쉬니까 소크라테스를 좀 읽어보시죠.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주 후죠. 예, 5월 5일, 5월 12일 쉬고 예, 그 다음 주에 수고들 하셨습니다.